타고 어깨를 움츠린 채로 고개만 떨구네. 힘없이 다가와 내 손을 잡을 때 뺨이로 흐르는 눈물 가슴만 내려 이 세상 지나쳐 갈지 이 세상